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7절에 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한 목적과 생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그들이 잘못한 모든 것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숨겨두시어서 그곳에서 벌만 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곳에서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비참함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풀어 주시었는데 사실 그랬잖아요. 애굽에 처음 내려갈 때도 사실 그들이 노예 생활하려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도 연단을 시켜가지고 정금같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을 주시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었습니다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물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는 그들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억지로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주시는데 거기에서 정금같이 연단받게 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노예로 사는 사람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총리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지요?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니 총리가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뭐 다니엘만 그랬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서 왕비도 나왔어요. 누구요?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지기도 해. 그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삼촌이지요. 삼촌인 모르드개는 역시 또 총리가 되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지금 노예 생활하는구나 종살이 하는구나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사람에게는 은혜 베푸시고 은혜 받을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마음의 결심과 그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게 그렇게 쉽겠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총리가 된 이후에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버리잖아요. 누가요? 다니엘이요. 불풀무 속에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누구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 말합니까? 비록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다. 임금의 명령을 내가 거스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잘못된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70년이 지난 후에는 너희들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70년이 될 동안에는 어떻게 지내가거라? 아이고, 뭐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까짓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도 까짓 그 적당하게 하는 척 되는 척 많은 척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집 지어라. 집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는요 거기서 너도 결혼하지만 너의 아들 딸들이 나거들라 그 아이들도 결혼시켜라. 아이고 세상에 어느 세월에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장성해가지고 또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낳을 때까지 아이고 노예가 그 뭐 그게 그렇게 소망이 있는 일이라고 자식을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줄어들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 약해져서는 안 돼. 쇠약하면 안 돼. 강해져라.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거기서도요 처음에 내려갈 때는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올 때는 그건 60만 대군이 나오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는 이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지금 오늘 이 주일에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교인들의 귀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 그 사명 그것을 엄숙하게 권면하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3장 14절에 있는 대로 세상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 상관하지 말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은 거기에 머물러라 그 말이죠. 그렇게 살아라. 거기에 그렇게 머무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거라. 이런 말씀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일까?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뭘 배웠지? 그럼 내가 무슨 확신이 있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렇지 못하다면은 내가 뭘 배워야 할까? 내가 무슨 확신이 내게 있어야 할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배웠겠지요. 그러나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울의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다. 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르쳐준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성경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성경에서 배웠지 않느냐? 네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웠지 않느냐? 그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지 않느냐?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디모데는 외할머니에게서부터 믿음이 자라났어요. 디모데야, 네 믿음을 보니까 네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케에게서부터 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외조모,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부족한 모든 면들은 사도 바울이 채워주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에게서부터도 배우고 어머니에게서부터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로부터도 배우고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근원을 따지자면 또 네가 뭘 알아? 성경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 성경. 너는 성경에서 배운 사람. 그러면서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 성경은 어떤 책이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배우면은, 성경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이제 방금 이런 말씀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1517년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까지도 성경을요, 내가 읽고 싶다고 읽은 거 못 읽어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책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서 지금 로마 천주교회, 로마 교황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책을 더러운 인간이, 속된 인간이 함부로 읽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평민들이 성경을 읽으면은요, 일반 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요, 죽여버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짓도 있나요? 그런 짓도 있겠어요?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요. 성경 읽었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자면 우린 여기 다 죽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은 죽여버렸어요. 물론 글도 잘 모르지만은, 글을 안다 할지라도 성경을 성직자들이 아니면 함부로 못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들이 독점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건 아무 구절이나 한 구절을 가지고 이게 성경 구절인데 너 이렇게 해,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지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핑계대고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그럼 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일반 백성들은 아유 그게 성경 말씀인 줄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성경 읽으면은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걸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읽게 하고 읽으면 죽여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마르틴 루터도 사실은요 로마 천주교회의 신부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아 이건 진리가 아니구나. 저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 교황이, 물론 교황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신부들, 동료 신부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왜곡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회개하면서, 그리고는 이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다 해가지고 근데 갖다가 다 퍼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는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성경이 너무 비싸가지고 읽도록 다 나누어 주었지만은, 읽을 수 있도록 해주어도 성경 자체가 값이 비싸가지고 사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 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저 이북에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구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마음만 먹으면은, 그저 기껏해야 1-2만 원만 줘도 성경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나 희귀해졌어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주부가 있는 성경을 이 시간에 이렇게 읽고 이때는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으면서 한 주간을 쭉 살아가자고 그렇게 다 말씀을 해놓았는데 광고를 했는데 주보에다가 알림에다가 다 적어놓았는데도 지난 주간에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이 성경을 읽으라 했는데 성경 책은 많은데 성경은 안 읽어. 왜 성경은 안 읽느냐 그 말이야. 먹고 살기만 급해서 성경은 안 읽는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으면은 오늘 사람들은요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 지식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이 말은 봉함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아는 것이 많아질 것이야. 사람들의 내왕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속도감이 있어가지고 옛날엔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려면은요 몇 날 며칠을 와야 되고요. 아무리 빠른 말을 타도 며칠은 걸렸어. 요즘은요 아침에 KTX 타면요 오후에는 집에 도착하니 서울에서 부산을 가든지 부산에서 서울 오든지 오고 가는 게 반나절 만에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안 읽고 있다고. 읽는 사람이 적다고. 읽는 사람을 보면은 희귀해요. 귀하다 그 말이에요.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요 얼마나 빨리 바뀌고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 정보들이 얼마나 방대하냐.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지는지 참 그 생각해 보면요 대단해요.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은요 삼성에서 만드는 갤럭시 7 노트 와 대단해요. 최고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못 쓰겠다. 생산 안 하겠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 대신에 더 좋은 게 나올 줄로 생각해요. 아마 나올 거예요. 연구하고 만들면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딴 거 따라오지 못할 만큼 최고의 것을 만들어낼 줄로 나는 그렇게 기대하고 믿습니다. 삼성을 믿어요. 뭐 내가 삼성을 왜 믿어. 그러나 삼성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할 거예요. 삼성에서 할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실망할 건 없어요. 그런데 참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게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요? 우리가 지금 이 핸드폰 없으면 그냥 다 죽는 줄 알고 못 사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거 세상에 그럴 수가 있겠어. 그런데 임금님이 사신 저 경복궁에다가요 발전시설 만들어서 불을 탁 켜줬어요. 그런데 발전시설이 나쁘니까요 이게 불이 환하게 지금은 정전되면 뭐 큰일 나고요 정전되기 전에 미리 그 예보를 다 하고 안 했다가는 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아주 이게 깨끗한 전력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경복궁에다가 불을 밝힌다고 해놨는데 좋아가지고 전부 잔치를 하려고 몰랐더니 뭐 했더니만 이 불이 이거 끄뻑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별명을 붙였는데 건달불이라고 그래요. 하도 노는 꼴이 건달처럼 놀아가지고 처음에 전화를 놨더니만은요 저기 인천에서 서울에 전화를 놨어요. 사람들이 전부 웃었어요. 야 철사줄 그거 늘여놔놓고 그게 어떻게 그게 말이 그거 되느냐고. 어? 저기서 말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고. 아니 한다고 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모여. 근데 그때만 해도 여기 되는 거 이거 따로 이거 되는 거 따로 해가지고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여보세요 그런. 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아유 세상에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그런데요 핸드폰에는요 아니 이거는 지금 선도 없어. 그것만 없습니까? 그 속에요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녹음기도 들어가 있고 컴퓨터도 들어가 있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이 돼.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니엘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마라. 봉해버려라. 그러나 봉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알게 되어진다.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봉해 놓았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봉함이 됐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공개된 비밀이요. 비밀이지만 공개가 다 되어 있어요. 그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비밀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내가 뒤처지는가 도태되는가 왕따를 당하는가 얼마나 실망하면서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허겁지겁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뭐이냐 그 말이죠. 자 어떻게 생각하면요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다 변해요. 그 우리나라 헌법은 안 변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몇 공화국이에요? 지금 제 몇 공화국입니까? 제 5공화국입니까? 6공화국입니까? 난 그것도 모르겠네. 그런데 또 지금 헌법을 바꿔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뭘 어째 바꾸죠. 아니 법이 바뀌면 되겠어요. 법이 바뀌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살아보니까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꾸자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 없어요. 다 바뀔 거예요. 바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꾸는다고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신앙의 사람들의 믿음도 바뀌어져 버리고 신앙의 사람들의 그 신앙도 바뀌어져 버리고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도대체 바뀌지 않는 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은 3000년 3500년 전의 말씀. 바꾸려면 지금 엄청 바뀌어야 되고 다 뜯어고쳤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만 해도 2000년 전에 예수님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2000년 동안에 안 바뀐 게 뭐 있습니까? 2000년 동안에 바뀌지 않는 것 없어요. 다 바뀌었어요. 바뀌어도 뭐 보통 바뀐 게 아니에요. 민족도 바뀌어버리고 나라도 바뀌어보고 사람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모든 제도도 바뀌어지고 윤리도 바뀌어져버리고 안 바뀌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서 성경이니까 이제 우리도 그것 좀 바꿉시다. 예? 바꿔야지요.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은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인데 이거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성경이 바뀌어져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바꾸어버리면요 우리가 잘할 것 같지만요 택도 없는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잠언에는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매질을 하라 그래요. 근데 요즘 매질을 했다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끌려가요. 잡혀가요. 근데 요즘 그런 게 몇 번씩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가지고 심각하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어른들이 다 압니까? 애들이 다 압니까? 어른들이 그래도 더 잘 알겠어요? 애기들이 더 잘 알겠어요? 애들한테 물어보고 있어. 뭘? 애들은 가르치는 것이지 애들에게 물어보는 건 아니야.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건강하게, 싱싱하게, 정말로 튼튼하게 잘 자라도록 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은요. 애가 지금 우상이 돼가지고 있어요. 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잘 기른다고 잘 길렀지만은요. 지금 다 보십시오. 지금 뿔이 나가지고 있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식을 차마 때리지 못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되고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남의 애 때리면 안 되잖아요. 내 아이지만은요, 내 자식이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요즘 저 뭐 애를 막 죽여버리는 거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면서도 아끼면서도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도요. 그러나 갖추어야 될 것, 배워야 될 것,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전부 제 멋대로 고집만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것을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미련하게도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우르르 따라가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그쪽으로 후루룩 다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에 대한 엄숙한 권면의 말씀 중에서는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믿고 성경을 가르쳐주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엄히 명하노니.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뭐 동양에서 그랬고 서양에서도 그랬지만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임금이 어느 그 장군을 임명을 해가지고 어떤 전쟁터에 내보낼 때 할 때는 거기에 이런 그 교지를 씁니다. 교지를 써가지고 대장군에 봉하노라 명하노라 가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노라 하고 임명장을 주잖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그 대신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제 왕이 그 이제 그렇게 오는 그 장군을 대장을 자기 앞에 오면 장군이 이렇게 무릎을 탁 앉으면요 칼을 가지고 어깨에다 이쪽 어깨에 한번 이쪽 어깨에 한번 이렇게 탁 어깨에다 이렇게 하면서 종사령관에 명하노라 그러는 칼을 주면서 싸우고 이렇게 보내는 거. 어떻게 보면은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하노니 하는데 어디 앞에서 얼마나 엄숙하게 말하는지요. 그런 임명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임명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임명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그가 나타나실 것 심판의 그날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게는 이런 사명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임명식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임명할까요? 자, 내가 누구를 임명하라고? 칼을 가지고 어깨에다 이렇게 턱 대주면서 임명하노라. 오늘 여기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임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임명했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임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이 일을 해라. 너는 대장군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이런 임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엄히 명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다 임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가르침,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멀리해야 할 것, 그것을 여기 오늘 말씀합니다. 3절에 때가 이르니 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른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렵대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귀가 가려우니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귀에 간질간질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간질간질간질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것이 신앙의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비록 듣기가 거북하고 내가 비록 해주기가 어려운 말이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은 진리요, 그 말은 성경 말씀이라 하면은요, 그것은 아낌없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사욕, 자기 욕심을 따라서요, 스승을 많이 두었대요.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렇게, 요런 방법 저런 방법, 요런 말 저런 말, 여러 가지로 자기가 자기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5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 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재미있다 하면은요, 돈이 된다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내 이익이 된다 하면요, 그런 것으로 거기에 따라다니, 거기에 따라가는 거. 참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임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한답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70년대 후반이면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도, 2010년도 한 40년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다 하고 은퇴를 한 후에 같이 모임을 만들어서 멀리 외국에 가서 구경하고 오다가 버스에 불이 나서 그냥 한꺼번에 세 가정이 죽어버리고 몇 사람이 또 부상도 당하고 이런 어렵고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만납니다만 그것이 남의 일 같지도 않아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흉측한 세상에 사는지 몰라요. 무서운 세상에 살아요. 옛날 시대엔 기껏해야 나무에나 지붕에 올라가다 떨어지면 다리나 부러지고 말지요. 지금은요, 순식간에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술만 먹고 쫓아나온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겠는데 거기서 더 한 술 더 떠가지고 마약을 먹고 나서 운전대를 자꾸 쫓아나왔으니 그걸 어떻게 내가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몰라.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음이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소망도 없이 그저 세상에 세상이 끄는 대로 세상의 재미를 따라서 세상의 어떤 무엇에다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다가 순간적으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오늘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스승보다도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도 내가 지혜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세상, 이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가 정말로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어떤 순간에든지 우리가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요 괜찮은데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요. 네가 걱정하던 일이 내 몸에 닥쳤구나. 욥기에 보면 네가 걱정하던 일이 너에게 닥쳤네. 걱정해도 그 걱정이 나를 피해가지를 못해요. 그 걱정이 나한테 쫓아온다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 되었든 뒤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명령 받은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거기서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약속받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 붙잡으려 하다가 진리를 놓쳐버리고 세상의 이익을 따르려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임금이 되었다 하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잡으러 올 때 아무래도 저 다윗이 벌써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군대가 가야 되지. 그러면서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다윗을 잡으러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메고 왔어요. 왜? 이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상을, 자기들의 우상을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 와가지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우상을 가져온 그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 도망갈 때는 어떻게 갔어요? 미고 왔던 우상을 냅다 던져버리고는 그냥 걸어만 나살려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예수님이 우상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메고 다니는 것처럼요. 내가 필요할 때는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닌다고 뭐 여기도 그리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할 때는요 걸어만 나살리라 할 때는 내팽개 쳐버리고 가버립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개모임입니까? 재미로 모이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 똑같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놓고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상. 우리는 그런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내가 예수를 정말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악세사리 모임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면은 하나님이 나를 내 목숨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숨도 안 거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도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런데 얘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네 목숨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네 목숨은 내가 보장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